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체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반제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1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지난해 조체 105 2016년은 만고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손길 아래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높이 과시되고 민족의 강성 번영과 조국 통일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한 확고한 기틀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진 장엄한 승리의 해였다고 하면서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체 이북민중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인 신뢰 속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것은 조체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조국 통일의 찬란한 미래를 기약해준 겨울의 대행운, 인류사적 대경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격동적인 지난해를 통하여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어 민족의 천만년 미래가 기약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심장 깊이 체득한 남역의 전위토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일구월심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통일애국위협에 헌신분투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백두산 대국의 영원 무궁한 번영과 민족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주 통일과 통일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민족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